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없는 게 없어. 어? 그게 무슨 말이니? 너 나한테 있는 게임기랑 축구공도 없잖니? 게다가 넌 겁도 많아서 무서우면 울잖아. 아니야. 그래도 난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다고. 도대체 우리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어린이 구한 찬송, 주 안의 모든 것,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될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예상한 대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선생님도 없는 건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모든 것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하시는 주 예수님이 계셔서 선생님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주 안에서 모든 것 누리길 바래요. 다시 한번 이 새 찬양 듣고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될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난 달고 맛있는 사탕이랑 초콜릿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매일 먹을 거야. 그리고 자기 전에도 먹을 거야. 나는 친구가 좋아. 키즈클럽 예배 모임에 가지 않고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기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며 이 참되고 진실된 말씀은 바로 성경에 쓰여 있죠. 함께 찾을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아멘. 의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옳고 바른 것 같으나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음을 알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을 알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거나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은 죄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길, 옳은 것처럼 보이는 길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행해야 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양한 목소리로 반복해 볼 텐데요. 아저씨 목소리로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이랑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아저씨로 바꾸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아멘. 어때요? 선생님 목소리가 아저씨 목소리 같았나요? 우리 친구들도 재미나게 다양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이 말씀을 즐겁게 암송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었듯이 한 주간도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랄게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럼 우리는 지난주 함께 들어보았던 어린이 구원 찬송 실망했나요? 찬양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역의 비밀 숫자는 뭘까요? 바로 1위, 1위예요. 이 숫자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1위라.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이 즐거이 부르고 있는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면적이 넓고 다양한 국가가 밑질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 아까 1위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 기억나죠? 가장 두드러진 종교, 1위를 차지하는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은 불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나라들은 강력한 불교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처럼 이슬람교가 주류를 이룬 국가도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선교사님들께서는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기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돈의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도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아시아 태평양, 우리 아시아 태평양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요. 그럼 준비됐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란 찬양 듣고 코르텐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시다. 지난주 우리는 코리의 아버지와 배씨 그리고 코리만이 텐붐 가족의 집에 살고 있을 때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어린아이들이 와서 함께 살게 된 것을 들어보았어요. 그 후에 우리는 코리는 할렘 소녀들을 위한 클럽을 세웠는데요. 왜 클럽이 필요했는지 알겠어요? 소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서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요. 그분을 더욱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지난주 약속했듯이 제4장 새로운 제목으로 코리 이야기 들려준다고 했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디로 가든지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4장 예수님은 승리자. 코리아 아버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는 코리를 길가에 있는 상점 유리창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창문 안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표지판을 보았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팔지 않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 코리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여기 할렘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할렘이 어디에 가나? 또한 네덜란드 어디서든지 그런 표지판을 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전철을 타거나 극장에 가거나 혹은 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적힌 커다란 황색별을 그들의 외투 위에 달아야만 했어요. 그것은 누가 유대인인지 금방 알아내기 위한 표식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는 독일 국민들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유럽을 침공하도록 부추겼어요. 독일이 침공한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었는데 거기에는 코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살았던 네덜란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나치라고 불리는 히틀러의 추종자들은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했어요. 그중 가장 나빴던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한 일이었어요. 텐부언 가족들은 유대인들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에 관해 읽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유대 가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텐부언 가족의 가슴 속에 심어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얼마가 지난 후에 그들은 한 무리의 독일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유대인들을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범죄자였을까요? 아니에요. 다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독일과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가서는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거예요. 코리아, 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한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벌하실까봐 겁이 나는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들을 건드린 거야. 눈동자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누가 그것을 건드리면 심하게 다치지요? 코리는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러기 원해요. 라고요. 선생님은 비록 그때 코린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역사책이나 실화를 담은 영화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코리는 예수님의 착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네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 구원 찬송 삼갈의 막대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템본 가족의 집을 방문하였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템본 가족의 집에서 시계를 고쳐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10대 소년, 소녀들도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들이 시계를 살 만한 돈이 과연 있었을까요? 코린은 계산대 뒤에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부인형 시계를 호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내 아내가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자꾸 멈춘답니다. 이 말은 암호였어요. 그것은 피해 피신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대인이 한 명 있다는 의미예요. 쿵! 하고 가게 문이 닫혔어요. 먼저 왔던 손님이 나간 거예요. 이제 가게에는 코리와 그 남자 둘만 남게 되었어요. 젊은 부인이에요. 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그런 인간에 피할 곳이 있어요. 라고 코리가 그 남자에게 속삭였어요. 그녀에게 공동주택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해주세요. 그들을 함께 속삭이며 그 부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코리가 대표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계획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이 여인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남자가 떠날 때 그는 시계를 다시 그의 호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나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의 시계를 공장에 보내버려요. 그곳에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은 유대인이 숨을 수 있는 한 장소를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이제 여러분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리텐붐 집을 방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지요? 많은 남자와 여자를, 심지어 10대들까지 코리가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 집에 숨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이런 일은 비밀스럽게 행해졌기 때문에 지하실 작업이라고 불려졌어요. 코리는 그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하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코리의 삶을 보니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같은 형제 자매를 위해 어렵고 위험한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네요.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코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 잠시 쉬어갈까요? 우리 예전에 함께 들어보았던 어린이 구원찬송 ABCDEF 이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준비됐어 라고 베시가 불렀어요. 9명을 위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곳에서부터 왔어요. 코리는 가게로부터 왔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그리고 6명은 비밀리에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들 중 3명은 비밀 경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가 전쟁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 소년들이었어요. 나머지 3명은 시계들이었어요. 시계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마리아와 디아라는 두 명의 부인과 오시라는 한 남자였어요.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명랑하게 이야기했어요. 오시의 재미있는 농담 때문에 그들 모두는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그때 갑자기 삐! 삐! 하며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위험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모두 움켜쥐고는 위층에 있는 코리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녀의 방 벽에는 몰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에 비밀스러운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작은 방은 넓이가 1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쥐죽은 듯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가슴은 쿵쾅 쿵쾅 쿵쾅거렸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안 되었죠. 몇 분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실래요? 다행히도 그것은 코리의 목소리였어요. 그것은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을 뿐이었어요.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 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시는 벌써 다시 농담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연습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히틀러가 있는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경찰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붙잡히면 안 되어서 코리가 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조마조마한 훈련을 해야 한다니, 또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니 정말 예수님만 찾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 잘하세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애써보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이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그만 인사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